당신이 원하신다면 저 하늘의 별을 따다 바치오리다.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 하늘의 달을 따다 바치오리다. 수많은 사람 중에 하고 마른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를 만나 고생만 하는 당신. 조금만 기다려줘, 조금만 기다려줘. 행복하게 해줄 거야, 당신을 사랑하니까.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 하늘의 별을 따다 바치오리다.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 하늘의 달을 따다 바치오리다.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 마음의 별을 따다 바치오리다.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 마음의 달을 따다 바치오리다. 수많은 사람 중에 하고 마른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를 만나 고생만 하는 당신. 조금만 기다려줘, 조금만 기다려줘. 행복하게 해줄 거야, 당신을 사랑하니까.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 마음의 별을 따다 바치오리다.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 마음의 달을 따다 바치오리다. 조금만 기다려줘, 조금만 기다려줘. 행복하게 해줄 거야, 당신을 사랑하니까. 당신을 사랑하니까.